평양의 서산축구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 심판원 강습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리런과 실기로 나뉘어 진행된 강습에는 조선의 국제심판원들과 공화국 심판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강사들인 모하마드 로드잘리 야코브와 아흐마드 칼리디 수피안이 강습을 집행했습니다. 강습에서는 최근에 달라진 축구경기 규칙, 심판원들에 대한 육체측검 지표 등이 취급됐습니다.